맞아 대제소 반드시 지켜 냉전해 사람을 건드린 것들로부터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 자신 있으면 건드려봐라 우리부터 밀착부터 부려붙여 네 앞길 내 앞길 다 내가 책임져 이곳을 싹 다 전부 정리해 Two captains 우리 같이 우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붕 떠다니는 것 같지만 떠도는 걸 알아 안 오니까 갈 목적지 미모 같지 Triple bone girl Triple triple bone girl Do not push up but this better get out 혹시 우지 컴비 들어봐 나 안 들어봤으면 would you tell them right now 뭔가에 맺힌다 허연한 빛을 달아오른 두 마리 맹수먹이 감을 쫓아 날아오른 We'll never lose a thing Don't worry about it 말자시다며 날 쏘고 가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나의 장점 돌에 빠져 싸 Shut up the wall 여긴 내 구 내가 만든 내 세상이 들어누 무수한 별들을 안고 왔지 이제 우리가 왔으니 불안해하는 게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굴하지 않고 달려가는 게 멋있는 거야 우리 팀 17 계속해서 X-Viper 말하는 대로 we change up 지켜들어 뭔가에 맺힌다 허연한 빛을 달아오른 두 마리 맹수 먹잇감을 쫓아 날아오른 We'll never lose a thing Don't worry about it 말자시다면 날 쏘고 가라 Turn right Turn left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나의 장점 돌에 벌써 주위 폭발령 누가 얘네 좀 말려 우리 건드릴 수가 있다면 먼저 날 쏘고 가라 하우 주위 폭발령 누가 얘네 좀 말려 우리 건드릴 수가 있다면 먼저 날 쏘고 가봐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나의 장점